쏟아지는 밤 yeah. 오늘은 유난히 더 떠올라 어떻게 계획만 달라도 오늘이 아닌 난 안 될까 준비가 안 된 듯한 네 표정 무방비한 너를 여기 되어주면 돼 yeah 오그라드는 마 신경했어 난 오늘 밤 우리 color을 불러 너와 날 둘이 looking 불러 찾아 난 something something come on now 공유하고 싶어 난 너든 다 oh 너에게 불러 song for you I'm looking love for you Yo little babe 하늘에 빠져 날씨가 다 보면 파랬던 하늘이 까매져 가자 분위기 잡고 이 맞춰볼까 그럼 내 기분 대기권을 뚫고 나가 하늘이 떨어져 헤어지는 시간 다시 꿈에서 보자고 부끄럽지만 나도 알아 보고 싶잖아 지금 잡아줄 테니 어디 절대로 도망가지 마라 빨개진 네 표정을 보면 난 반쯤은 성공했단 확신을 가져 Cupid yeah. Baby 화살이 될게 그대로 내 관역이 되어주면 돼 yeah. 누가 뭐래도 난 신경 안 써 난 오늘 밤 우리 걸어 불러 너와 나 둘이 이렇게 불러 찾아 날 something something come on now 공유하고 싶어 넌 뭐든 다 oh. 너에게 불러 song for you I'm looking like a love for you 넌 내게 L CKY 항상 내 모습은 멋지게만 보여주고 싶은데 난 쉽게 잘 되지 않고 불안해져 너가 한숨을 쉴 때가 사실 난 좀 겁이 나 우리 둘 사이가 멀어질까봐 난 밤새 걱정을